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을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본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일어나